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조원들의 연대성 위원회가 우리 공화국을 노린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 연습에 항의하는 편지를 14일 자국 주재 미국 대사관과 남조선 괴뢰 대사관에 보냈습니다. 편지는 미국과 남조선이 해마다 벌려놓는 합동군사 연습은 명백히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위이고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커다란 도전으로 된다고 하면서 미국은 세계를 핵참화해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조선과의 평화협정 체결에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